사랑이 서툴고 난 무려서 또 한 걸음 늦어버렸어. 이제야 너의 마음에 겨우 다 왔는데 어딜 간 거니. 아직도 그 자리를 맴돈다. 네가 날 기다리던 그곳에 서서 얼마나 네 맘이 다치고 또 아팠을까. 이제 알 것 같아. 난 너를 기다려본다. 혹시나 네가 돌아올까봐.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네 사랑을 조금씩 배우고 혼자서는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도 다시 널 내게로 바람이 불어온다. 너와의 추억들을 가득 싣고서 어느새 기억은 네가 있던 그곳으로